혁명 팟캐스트 1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혁명 팟캐스트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인민혁명이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역사적 노정은 당에 충실한 인민이 있고 강력한 혁명군대와 청년대군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혁명적 당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며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 70년사의 고귀한 총화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 전략을 제일 가는 무기로 틀어치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 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입니다. 조선노동당의 더없는 영광과 불패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데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당이 조선을 이끌고 광명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자면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이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백방으로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 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민대중 제일주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갈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 건설과 당 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해나갈 것이며 당 사업 전반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 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것으로서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진 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동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1대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휘황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광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 당으로서 당으로 자기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 것입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족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전군혁명의 천하지대 보냅니다. 우리 일꾼들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 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하여 노동당 만세설이, 일심단결 만세설이, 사회주의 만세설이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일터와 처소, 마을을 당 중앙인의 뜻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의전에서 백옥 같은 애국 충정을 다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지들,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 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이 전에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당과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 높은 우리 붉은 단기를 도출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인민의 투쟁 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는 조선노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 대국을 어떻게 일도 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70년의 승리의 역사와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우리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역사의 전철기를 쥐고 있기에 영원히 주체 혁명 위협의 대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의 둘이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온 세계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북의 당창건 70돌 열병식이 끝났습니다. 네. 10월 10일이죠. 네. 그날 김정은 최고 리더가 역사적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북을 이해하는데 북의 전략적인 방침, 당, 군대, 인민, 당 국가가 나아갈 방침을 제시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혁명 팟캐스트인 만큼 혁명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조선혁명이라든지 성군혁명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미 그 관련해서 이제 누차 설명한 바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것은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70년의 승리의 역사와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우리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역사의 전철기를 쥐고 있기에 영원히 주체혁명 위협의 대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끝에서 정확하게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단락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절정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 뒤는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해 멸사 복무에 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의 둘이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라고 이제 구호적인 표현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문장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북의 종자론에 의거하면 종자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그 문학예술 작품의 이제 소재주제 사상을 하나로 결합시킨 작품의 기본 핵, 사상적 알맹이, 생활의 씨앗, 이런 개념으로서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모티브라든지 동기 또는 기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에서는 이제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주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만 있는 거죠.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없습니다. 네. 북이 말하는 종자죠. 근데 이번에 연설문은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위대한 인민이 바로 이제 종자입니다. 조선노동당 창당 70돌이니까 이제 조선노동당의 자랑찬 역사를 되새겨 보면서 이제 그 승리의 요인, 소련 동구의 공산당들도 망하고 또 중국 공산당이 마식하고 온 세계의 사회주의가 실현을 겪고 있을 때 당당히 솟구쳐서 오히려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 나아가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을 궁지로 몰면서 연전 연승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자들이 위대하고 사상이 위대하고 군대가 강하고 무진 막강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러나 인민이 위대해서다 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 연설문에는 놀랍게도 인민 중시, 군대 중시, 청년 중시 해서 성군 사상, 성군 혁명, 성군 정치에 의거하면 군대 중시, 청년 중시, 인민 중시 또는 군대 중시, 인민 중시, 청년 중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군대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야 정상입니다만은 인민 중시, 군대 중시, 청년 중시 하면서 3대 전략이라고 정식화한 이 순서에서 인민이 앞에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2013년 병진노선, 1992년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의 계승과 혁신이죠. 그 3월 말에 채택한 병진노선의 제목이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즉 인민이 핵무력, 군대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경제건설, 국방건설, 그래서 경제건설이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예, 볼 수 있는데 이번 연설문에 김정은 최고 리더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2012년 4월 15일에 김정은 시대의 총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심단결 불패군력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다. 수단, 방법, 목표, 주체 역량 강화, 주체 역할 제고, 주체 위협 완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일심단결 불패군력이 수단이자 곧 주체 역량이고 새세기 산업혁명이 방법이자 주체 역할이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가 목표이자 주체 위협 완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혁명 팟캐스트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과거 레닌의 소비에트 더하기 전개하는 공산주의, 김일성 주석이 창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한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은 공산주의. 여기에서 이제 소비에트와 인민정권이 이제 수단에 해당하지만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이 수단이면서도 보다 주체 역량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심단결이 민이고 불패군력이 군인데 선군사상, 선군혁명, 선군정치로 군대를 앞세우기 때문에 불패군력 일심단결이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일심단결 불패군력 이렇게 민을 앞세웠다는 것. 그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연설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2012년 4월 15일 열병식 때 연설문에 나온 총노선, 김정은 시대의 총노선에 나온 일심단결 불패군력 이렇게 해서 미니 군보다 앞서 나오는 것, 이번에 장창건 70돌 연설문에 나오는 인민중시, 군대중시 하면서 인민중시가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의 총노선을 관통하는 사상이다. 이것을 북에서는 김정은 최고 리더의 인생관과 인민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인생관이라고 하면은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 세울 수만 있다면 하늘의 모래알이 되어 후대들이 나아갈 길에 뿌려진다 하여도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인생관이죠. 하늘의 모래알. 인민관은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김일성 주석, 김정일 총비서처럼 모시한다. 당일꾼, 행정일꾼들이 그 사무실에 인민이 들어오면 마치 김일성 주석, 김정일 총비서가 들어온 것처럼 대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고도의 긴장감,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바치게 되고 그 뼈가 가루가 돼서 다 날아가고 하늘만 남게 되더라도 더 바랄 게 없다라는 인생관이거든요. 네. 인생관과 인민관, 인민관과 인생관이 둘이 아닙니다. 네,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리고 이번에 열병식의 연설문에 압도적인 내용이 위대한 인민으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열병식 때에도 군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불패의 군력의 일단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위대한 인민에 초점을 두면서 진행을 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 당창건 70도를 전후해서 어떤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조선노동당이 인민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베풀고 어떠한 건설을 이룩하고 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는 거. 네. 이것이 북의 매체들을 분석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여기 문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라는 표현이 주목되는데요. 우리 혁명의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 혁명을 여태까지는 조선혁명, 주체혁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름과도 같고 하면서 나온 게 인민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꺾어서 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정식화하면 조선혁명, 주체혁명은 곧 인민혁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인민정권이란 말을 숱하게 보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 이번 연설문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표현들은 많이 봤어도 인민혁명이란 말은 보지 못했어요. 네. 인민군대라는 말도 많이 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인민전선이라는 표현도 있죠. 1936년 5월 파시즘의 집권을 막은 공산당, 사회당, 급진세력, 이제 레디컬이라고 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 세력이 연합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에 파시즘이 들어서고 스페인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한가운데 있는 프랑스에서 파시즘을 막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목할 성과죠. 네. 그리고 이 통일전선의 기초에서 후에 레지스탕스가 출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공산당과 두골 세력이 손을 잡은 것인데 전국 저항 평의회, 네.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를 말합니다. 네. 아, 이것이 바로 인민전선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통일전선적인 혁명 무력을 말합니다. 네. 결국 그 힘과 외부에서의 반파쇼 무력이 결합돼서 프랑스를 해방하죠. 이럴 때도 이제 씁니다. 인민전선. 무엇보다도 북에서 이제 인민군대라고 쓰죠. 네. 조선인민군. 예, 조선인민군의 기관지는 제목도 조선인민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민혁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혁명의 이름, 즉 인민혁명이다. 인민 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는 투쟁, 이것이 이제 혁명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민혁명이란 표현이 비과학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혁명이 축차적으로 전개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민족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이에서 노동의 차이에서 이 네 단계죠. 크게 봐서. 이 민족적 차별에서를 민족해방혁명, 계급적 차별에서를 계급해방혁명, 계급적 차이에서를 사회주의 완전 승리. 이제 북에선 지금 사회주의 강성 국가라서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의 차이 해소를 이제 고전적인 의미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인민 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미 드렸는데 여기서 다른 부분은 다 잘 아실 테고 계급의 차이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이제 문화성을 배워서 그 차이를 없앤다는 측면이 있고 이건 주체적인 측면이고요. 객관적인 측면으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측면이 있습니다. 농업생산이 공업생산을 따라가야죠. 그러려면 기계화를 비롯한 4대 기술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생산관계도 전위민족 소유로 바꿔야죠. 예, 사회주의적 소유는 이제 전위민족 소유와 협동소유가 있는데 전위민족 소유, 협동소유로 바꿔야 됩니다. 농장으로 전환되게 농장에는 국영농장으로 걸맞는 생산관계의 북자를 나오는 청산리는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보다 시대죠. 중요한 것이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국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정일의 사상문화 수준이죠. 특히 사상 수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연설문에서도 인민을 강조하면서 결국 북의 노동단계에 나오는 마치와 낙과 붓이라는 마크가 상징하는 주체들이죠. 이렇게 합치어지면 인민이 됩니다. 이번 연설문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이런 표현으로 노동계급 앞에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강조됐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이하는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어 전진합니다. 조선혁명의 동력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선노동당을 따르는 영웅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조선노동당을 따르는 즉 당의 영도를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인민들 속의 영도계급이고 주력군인 노동계급을 강조했습니다.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이렇게 표현했죠. 네. 네, 사실 성군사상 성군혁명 성군시대 이전에는 군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강조됐죠. 그래서 노동계급을 혁명하고 그 노동계급의 본을 따라서 다른 계급 계층을 혁명하는 이런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군 시대가 되면서 군을 혁명하고 군을 따르는 식으로 됐죠. 네. 실제 군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노동계급보다 혁명적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의 군대 즉 정규군 말고 넓은 의미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군대냐 인민이냐 또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 현장에 뛰어들면 학생인가 노동계급인가 군인이 전방에서 조국방위 임무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건설을 하게 되면 군인인가 노동계급인가?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군인으로 봐야 되는가 노동자로 봐야 되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점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말해서 한 주체, 동일한 주체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노동복을 입으면 노동자고 학생복을 입으면 학생이 아니냐. 사실 그 차이가 점점점 없어진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인민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거지요, 조선노동당이. 그런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라고 하면서 바로 민족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이에서 노동의 차이에서 민족해방혁명,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완전승리, 공산주의 이 모든 혁명을 하나로 합쳐서 인민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투쟁. 이것이 혁명인 만큼 그 자주성을 실현하는 여러 단계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합쳐서 인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인민혁명이라는 개념을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인민혁명과 성군혁명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놓치지 않고 이번 연설문에 한 문장을 심어놓았는데요.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성군혁명의 선화지 대본이다. 천하지 대본이란 말은 근본이고 기초고 뿌리라는 말이죠. 일심단결, 최고리더 당, 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책 생명체로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것을 일심단결이라고 합니다. 최고리더 당과 인민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마음이 이제 일심이고 한 몸을 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심일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심단결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인민 대신에 군대와 인민을 넣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이 결국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인민 속에서 나온 군대란 얘기죠. 그래서 인민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당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노동이란 말 속에 달리 얘기하면 이제 근로인데요. 인민이 곧 근로인민이기 때문에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영도계급으로서의 노동계급을 부각한 측면이 있죠. 막스레닌주의 이상의 혁명 이념을 가진 정당들은 공산당 또는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주로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민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다만 유럽에서 쓰는 노동당은 레이버 파티죠. 그런 의미에서 공산당과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당을 노동자당, 워커스 파티라고 구별합니다. 언젠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하면 북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든 중요한 집단적 표현에 인민이 들어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연설문에서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의 정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다.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다. 이런 표현들 전반적으로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는 종자에 맞춰서 모든 내용이 일관되어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인민혁명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북의 혁명이 인민과 본질적으로 연관돼서 전개되는 혁명이다.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혁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는 투쟁으로서의 혁명이다라는 측면이 무엇보다 강조된 연설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혁명 팟캐스트 14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